전에 그려줘 아님 어디까지 남아 오지 말라고 내게 말해 이러면 내가 어쩔 줄 모르잖아 baby 손 넘어 오지 마 babe 아니 넘어 갈게 내가 손 넘어 가도 될까 더 다가갈게 알아 우린 잘 어울려 근데 무슨 일이야 너 누가 뭐래도 난 네가 좋은데 my baby 자꾸 말하고 싶어져 난 내게 너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어져 마뿐 손 넘어 오지 마